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용남 동지는 15일 가나공화국 대통령 당선자 나나 아쿠포 아도에게 축전을 보냈습니다. 축전은 두 나라 사이의 친선협조 관계가 더욱 강화 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그가 나라의 번영을 위한 사업에서 성과를 거둘 것을 축원한다고 지적했습니다.